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들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릴 저는 유진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존 C. 맥스웰이고 2003년도에 두란노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레인 4 모세. 모세의 모습이 보이기가 무섭게 그를 빨리 만나고픈 기대에 가슴이 설렌다.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생각하니 궁금증을 참기 어려워진다. 갓난아기 모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를 바구니에 담아 강에 띄웠던 어머니의 창의성에 대해 얘기할까? 불타는 가시덤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 얘기할까? 홍해를 가르던 일? 아니면 십계명을 받았던 일? 어쩌면 끊임없이 투덜대는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해낸 지도력에 대해 한 말씀 하실지도 모른다. 모세야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나 많은 분 아닌가? 모세와 나란히 서서 트랙을 뛰기 시작한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가 입을 열길 기다리면서 그냥 함께 뛰기만 한다. 드디어 모세가 친구와 얘기하듯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모세가 말문을 연다. 안전지대에 살지 말고 신앙지대에 살게나. 함께 달리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 생각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다. 마침내 입을 연 모세는 자상하게 말을 잇는다.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은 한 권의 모험담일세. 인생이란 선택한 모험과 회피한 모험으로 엮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내 인생을 보게나. 내가 만약 안전지대에서 뛰쳐나가지 않았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네들이 어디서 들어보기라도 하겠는가? 또 내가 신앙지대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지금 자네들과 얘기하는 기회를 가질 수나 있었겠는가? 그는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주시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절정에 이르렀다네. 그때 내린 결정이 나의 나머지 40평생을 좌우했지. 또 그때 내린 결정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살 수 있었다네. 하지만 결정을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은 너무도 힘들었다네.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극복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안락한 삶을 살았다. 모세는 안전지대, 즉 이집트 왕의 궁전에서 아쉬운 것 하나 없이 풍요롭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40세에 이르렀을 때에 모험을 강행했다. 편안하게 거주해온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이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자 했던 그는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다가 그만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말았다. 모세가 자력으로 힘쓴 결과는 과연 어떠했는가? 바로의 손에 죽게 될 처지가 되어 그동안 몸담고 살았던 세계를 뒤로 한 채 망명길에 올라야만 했다. 사막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모세는 아마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었을 것이다. 이때쯤 모세는 한 가지 교훈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었다. 이집트는 결코 돌아갈 곳이 못 된다.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하고 있는 생각,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100% 만족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위대한 뭔가를 해야겠다는 영혼의 두근거림이 완전히 멈춘 상태는 얼마나 비참한가. 이집트를 떠나온 모세는 그 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다. 그곳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갔다. 모세에게 있어 광야는 제2의 안전지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모세를 집으로 맞아들인 이드로는 그를 식구처럼 대해주었고 결국 모세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다. 이드로의 기업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대로 안정적인 삶의 터가 확보된 것이다. 이드로는 딸만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드로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생활이 자리 잡히고 이집트 궁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안락한 거처가 마련되었으니 모세에게 그곳을 떠날 마음이 추어라도 있었겠는가? 그곳에서 모세는 이집트에 대한 기억을 영영 뒤로하고 완벽한 자리 잡기에 성공했던 것 같다. 적어도 모세의 생각은 그랬을 것이다. 이제 가정도 꾸리고 생활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어이가 없었다. 불타는 가시덤불로 부르신 하나님이 안락한 거처를 정리하고 이집트로 되돌아가 일생 일대의 업무를 완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100% 부적격자라고 대답한다. 그가 안절부절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그는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 당혹스러워했다. 그가 하나님께 수없이 반문한 내용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질게 뿌리치는 모세의 반문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분히 응대해 주셨다. 그럼에도 모세의 두려움은 가실 줄 모른다. 그는 마침내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절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절규를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아니오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모세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마침내 모세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택한다. 즉 우리의 미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러므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고 그의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 이집트로 되돌아갔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탄압에서 벗어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세와의 아쉬운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모세는 다음의 세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안전지대를 떠나기 싫은 건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라네. 나도 처음엔 이집트를 떠나기가 매우 싫었지. 그곳이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였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불타는 가시덤불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걸세. 미디안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 광야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목격할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일도 없었을 걸세.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네. 안전지대를 떠나야 비로소 인간은 성장한다네. 처음 40년간 나는 이집트에서 최상의 혜택을 다 누리며 다 살았었지. 그러다 이집트를 떠나게 된 후에야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까지 또 다른 40년이 걸렸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리를 계속 고집하면서 동시에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생각하면 안 되네. 성장을 원한다면 떠나야 하네. 안전지대에 계속 있으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네.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감행할 용기가 없어서 전 인생을 이집트에서 소진해버리고 말지. 개중 극히 소수의 사람이 안전지대를 박차고 일어나 사막지대에 들어가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네. 우리가 광야지대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상의 땅으로 나가길 원하시지. 내가 오랫동안 머물던 안락한 장소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 자네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최대한 누리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네. 한 20년쯤 후 자네들은 지금 선택한 모험보다 선택하지 않은 모험으로 인해 더 많이 후회하고 있게 될 걸세. 그러니까 바로 오늘 믿음 지대로 들어감으로써 내일의 후회를 방지하도록 하게나. 레인 5, 리브가. 모세가 남긴 조언을 깊이 새기고 있는 사이 응원석에서 한 여인이 우아한 자태로 내려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누구일까 추측해 볼 겨를도 없이 그녀가 입을 연다. 그날 저녁 내가 마을 어귀 우물가에 물 길러 갔을 때 여느 때와 다른 점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네.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늘 그랬듯이 동네 처녀들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담소하고 있었지. 물을 다 깃고 물 항아리를 어깨에 맨 후 막 집으로 향하려던 순간 한 낯선 분이 다가와 물을 달라고 청하더군.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노인이었어. 비록 차림새는 하인 복장이었지만 매우 부유한 집의 하인임을 알 수 있었다네. 그리고 온통 먼지 투성이인 것으로 보아 꽤 먼 거리를 여행하고 온 사람이 분명했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물 항아리를 기울여 그분께 물을 드렸지. 그분이 물을 시원하게 쭉 들이키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의 낙타들이 눈에 들어오더군. 주인과 마찬가지로 낙타들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노라고 말했지. 그녀는 우리 옷소매를 살짝 당기며 말을 잇는다. 그때 약간의 친절을 베푼 걸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었겠나. 바뀐 건 내 인생만이 아니라네. 그때 내가 한 사소한 행동이 그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또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더더욱 상상조차 못했네. 나는 그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뿐인데 말이야. 자네들도 나처럼 남들에게 후한 사람이 되길 바라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리브가다. 그녀가 만났던 그 낯선 나그네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하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다. 그 하인은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의 혼처 자리를 알아보고자 그곳에 갔던 것이었기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당도하기 훨씬 전에 우물 곁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제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물을 요청한 사람뿐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처녀를 만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처녀들에게 말을 걸어야만 할까? 하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낙타에게까지 선뜻 물을 주겠다고 자청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은 강아지 몇 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노동이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갔으니까 한 마리당 80리터를 마신다고 쳐도 엄청난 양의 물을 낙타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낙타에게 물 주는 것쯤이야 라고 여기겠지만 정작 리브가가 이 일을 끝내는 데는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리브가는 상대방의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친절을 베풀었다. 그녀의 관대함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팽배에 있는 태도와는 정반대다. 리브가는 내가 요청받은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반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가급적 내게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만 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뽑아내야지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가짐이 수많은 신앙인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도 어느덧 스며들어 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어디를 둘러보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다. 만약 우리가 리브가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리브가는 자신이 요청받은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했다. 그녀가 베푼 친절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의 종교심을 날카로운 잣대로 측정하려 드는 율법적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율법주의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역겨울 정도로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제불능이기 때문이다. 만약 리브가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율법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겠노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사람이 먼 훗날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어서 베풀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리브가는 자신이 부탁받은 것을 일단 먼저 실행하였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실 물을 준 것이다. 일단 그 일을 마치고 난 뒤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머나먼 훗날에 하겠다고 마음먹을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한 곳에서 즉시 남에게 베푸는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그네만 달랑 마시게 하고 집으로 향했다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 정도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분명 그녀는 그 일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지 속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낙타에게 물을 주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 행위가 그날 저녁 우물가에 모여있던 다른 처녀들과 그녀와의 현격한 차이점이었다. 그 결과 그녀의 인생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달라졌다. 떠날 시간이 거의 다가옴을 느끼고 리브가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모양이다. 남에게 관대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임을 잘 아는 그녀이기에 그 옛날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남에게 관대하게 나눠주면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받게 된다네. 예수님은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남에게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우리도 남한테 받게 된다네. 나는 요청받은 것보다 조금 더 했을 뿐인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지. 그 덕에 내 먼 후손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 아닌가. 자네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베풀게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갚으실지 아마 자네들은 상상도 못할 걸세. 남에게 관대하게 베풀면 자네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네. 아브라함의 하에는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온갖 금, 은, 폐물과 의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온 가족들에게도 선물했다네. 관용을 베풀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네. 관용을 베풀면 그 결과가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네. 관용을 베푸는 순간에는 그 행위가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하지. 만약 아래 인물들이 다음 예문과 같이 행동했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게나. 미켈란젤로, 나는 천정에 그림 그리기 싫다. 노아, 나는 방주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모세, 나는 홍해를 가르지 않겠다. 다윗, 나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 처녀로 잉태되는 건 싫다. 세례 요한, 나는 세례를 주고 싶지 않다. 베드로, 나는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겠다. 바울, 나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위해 살아간 이들의 인생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과 영원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네. 레인 6, 아브라함. 응원석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우리 쪽으로 걸어 내려오고 있다. 노아를 연상시키는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노아만큼 고령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추측된다. 좀 더 꼼꼼히 뜯어볼 새도 없이 옆으로 다가온 그는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네. 순간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지금 옆에 서 있는 바로 이 분이 모든 히브리인이 아버지라 부르며 추앙하는 바로 그 인물이란 말인가? 이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실까? 갑자기 초조해져서 혀가 바짝바짝 마를 지경이다. 우리와 함께 몇 발짝 뛰자마자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어조로 첫 마디를 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네. 아브라함은 조금도 서슴치 않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신실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일이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으면 마치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조바심 내다가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곤 한다. 기다림이라면 질색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초조하고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게 우리들이다. 같은 논리로 보면 아브라함이 참을성을 잃어버렸던 것도 십분 이해가 간다.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다. 물론 이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뛸 듯이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겪어야만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가족과 나라를 떠남, 기근을 겪음, 바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게 거짓말을 함, 조카 롯과 불화하여 결별함, 롯이 사로잡히고 그를 구하기 위해 적과 싸움, 여전히 자식을 얻지 못함.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기는커녕 온갖 고초만 겪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조차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재차 확인을 시켜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다. 마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 스스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라의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해내고야 마신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자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비록 사라 자신은 아니라고 우겼지만 그녀는 속으로 웃고 말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녀가 웃은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녀의 나이 무려 80세가 아니었던가. 그녀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이 가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약속을 더디 실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테스트밖에 없었다. 테스트를 하신 후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다. 이 또한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상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들려주신 다음 말씀이 그분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요약해 줄 뿐이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분의 성품에 대해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뜨끔한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랬었다네. 하나님이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무척 심란했다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네. 아브라함은 소돔 문제와 관련해 하나님과 어떻게 담판 지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담대하게도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했다. 즉,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다음 45명, 그 다음 40명, 그 다음 30명, 20명, 결국 10명만 있다면 그 도시를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의 멸망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존중하셔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몇 명 안 되는 의인을 구하신 후에야 그 도성을 멸하셨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던진 질문의 답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즉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의로운 심판관이시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소돔성의 무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돌보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혹독한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의심도 품지 않았다. 묵묵히 돌아선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의 명령을 군말 없이 수행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그분이 지시하신 것에 의의를 제기하곤 했던 아브라함이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즉 신뢰와 순종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은 것이다. 결혼한 지 60년, 70년이 지난 백발 노인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스스럼 없으면서도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좋은 순간에나 나쁜 순간에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비극적인 사건이나 시련도 함께 당해주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의 성품에 대해 알고 서로의 성품을 신뢰한다. 우리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같은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마지막 짧은 순간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수해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완벽함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이 내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내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보신 건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대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 등의 생각이 가득했다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후에도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 아마 자네들도 완벽하지 않을 걸세.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야. 나는 약속의 땅과 수많은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취해 가셔도 그만이라네. 자네들도 깨달았겠지만 정작 이삭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작정이셨다면 굳이 나를 통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셨을 걸세.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고 계셨던 거야. 마찬가지로 자네들의 인생도 선물 그 자체라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